네, 오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아, 저희가 이번부터는 코너를 좀 나누기로 했어요. 네, 좀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매번 하던 저희가 IT 트렌드 나누는 건 1부. 그리고 이번부터 전문가 코너. 근데 이제 전문가 하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보니 이거에 좀 맞게 고랩을 만나다라는 코너로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이럴 때면은 사람들 제일 가고 싶은 게 여행이죠. 그렇죠. 아, 여행 진짜 가고 싶어요. 뭐 네, 이상하게 최근에 웃고 있어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지금 제 휴가 중이거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휴가. 그 초반에 이제 그 용평이랑 이제 강릉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 제일 뜨거운 날 갔다 왔더니 제일 뜨거운 날 갔더니 또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놀러가지고 뜨거우니까. 용평은 시원해서 좋았는데, 아, 강릉은 모래사장에 발도 못 디뎠어요. 살짝 딛고, 아, 뜨거움으로 도망 나왔는데, 여행, 아, 좀 기회가 되면 또 놀러 오고 싶어요. 예. 모두가 뭐 꿈꾸는 게 여행인데요. 저 요즘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여행에 있어서의 고래. 한국에 있는 날보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게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김다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아, 네. 박수. 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저는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이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네, 지금 현재 여러 백화점 아카데미에서 스마트 여행법과 또 직장인 여행작가 입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요. 헐. 책 중에서 한 권, 스마트한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 쓰셨죠. 조건이죠. 아, 여행의 조건. 기술이라. 하도 너무 기술 기술을 기술이니까. 좋아하셔. 아니, 이번에 저희 강의하는 제목이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 네, 네. 지금도 판매 중인 책이고요. 네네. 전자책을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드시잖아요, 또. 네, 히치하이커라는 그 출판 브랜드고요. 전자책만 출판하는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권이 나왔는데, 셋다 가이드북이고요. 네, 한 권은 개정판입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홍콩, 가이드북이 싱가포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곧 나올 책은 이제 좀 지역을 넓혀서 유럽의 런던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저 얘기를 들은 지 올해 초부터 들었는데 곧 나온다고. 아니에요. 진짜 곧 나와요, 이제. 속사는 뭐 성원님도 마찬가지시니까. 저도 책 쓴다고 100만 년 됐어요. 예. 아이고. 대장님, 그러면은 그 책들은 어디서 검색하면 돼요? 일반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뭐 교보문고, 예스 24 이게 얘기해도 되죠? 네, 서점 이름. 그니까요. 네, 얘기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온라인 서점에서 다 검색을 하시면 종이책을 구입하시듯이 똑같이 전자책을 구입하실 수 있죠. 네. 세상에 제일 멋진 직업 중에 하나는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블로그로 워낙에 유명하셔가지고,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뭐몇 년째 계속 파워 블로거로 활동 중이시죠. 아, 예, 블로그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제일 중요한 정체성을 안 빼는. 네. 네, 제일 중요한, 예, 노니의 로망 여행 가방이라고, 예, 노니.tstory.com이죠. 네, 그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 블로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책을 쓴 거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그책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가 제 커리어에도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저는 이게 게을러가지고 이 블로그를 써도 며칠 못 가더라고요. 아, 이게 블로그가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단한 정성이 필요해요, 진짜. 제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블로그 얘기를 할때꼭 이렇게 좀 리워드,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스스로가 좀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네네. 동기부여 중요하죠. 블로그도 하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갔다 오시면 또 책도 쓰시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럽다니까요. 진짜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여기도 다 여행 갔다 올수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여행 갔다 오셔갖고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하신 지는 꽤 됐잖아요, 벌써. 저요? 예, 네. 블로그 그 처음 이제 파워 블로그, 사실 히스토리는 파워 블로그가 아니고 이제 우수 블로그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수 우수 블로그. 블로그가 된 지는 한 5년, 6년 된것 같아요. 오, 야, 5, 6년. 네, 2009년도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네, 2009년도를 받으려면 2008년부터 블로그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여행 블로그를 한건 2008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여행 잡지 AB로드라는 월간지의 기자였어요. 취재 아, 기자. 기자님이셨구나, 예. 네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른 IT 업계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여행 기록을 좀 블로그에 다좀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 여행 취재 기자를 하면서 이제 뭐 여행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기를 다졌다고 볼수 있고요. 직업적으로. 네. 그러네요. 기본적인 필력을 갖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전공이 또 너무 글쓰기랑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이어가지고, 다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됐는지. 예,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예, 사회생활에 거의 대부분을 다 IT 회사에 있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 작년부터 너무요. 예. 강의도 시작하셔가지고 아, 지금도 네, 얼마 안 강의하고 됐죠. 있잖아요. 작년에 그냥 좀 가볍게 시작했던 강의였거든요. 저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도 진짜 임복 씨한테 많이 조언을 얻었던 것 같고요. 네. 그쵸. 많은 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점점, 그래서 그런지 점점 강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더 많이 강의를 하게 됐죠. 네.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번 달에 오픈되는 강의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 성우 씨하고 또 임복 씨가 다 같이 이제 하실 또 합동 강의가 있잖아요, 저희. 사실 제가 네네. 오늘 그래서 출연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빌미로 꼬셨죠. 아, 아니죠. 진짜 너무 디지털 히어로 너무 출연하고 싶고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 네, 토요일 이제 15일. 돌아오는 네네. 네, 8월 15일 날, 토요일 날, 혹시, 놀러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행을 좀 배우러 오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 임팩트에서 저희가 그 스마트한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수업을 같이 합동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게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쉽게 하는 방법이나 항공, 호텔 이제 어떻게 예약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강의를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에도 백화점 쪽하고 몇 군데 출국 나가시는 데들 있죠? 네, 9월, 8월 말부터는 이제 롯데백화점 서울 경기 지점 7개 점에 추가로, 예. 와, 요새 정말 바쁘시겠네요. 지금 예. 화제의 롯데. 화제의 롯데백화점, 예. 그래서 요즘에 임복 씨가 자꾸 저를 별명을. 그러네. 아, 정말 백화점의 여신이라는 그 별명 너무 정말 부끄럽네요. 정말.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 아, 아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죠. 문화센터 애신. 아, 롯데백화점 맞아요. 일단은 전점 나가면 대단한데 그쪽에서 똑같은 이름인가요? 스마트한 여행인가요? 아니면 글쓰기인가요? 아, 정말 많은 강의가 있고요. 네. 모든 지점에서 거의 두 가지 강의를 다 원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직장인 여행 작가 입문 4주 과정 정규가 있고요. 오, 그다음에 아주. 이제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스마트한 여행의 기술 특강이라고 해서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각 백화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지점의 작가 과정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몇개 점만 빼고 다 특강도 들어가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8월 말부터 개강이니까 네, 그 10월 말까지. 본인 집 근처 롯데백화점 사이트 문화센터나 들어가셔갖고 네.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네, 8월 31일까지가 가을학기 마감이라서 네. 그때까지 좀 신청을 빨리 하셔야 제가 개강을 할수 있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 컴퓨터 앞에 계실 테니까 바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들어가시게 되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블로그에 잘 정리해 놓지 않으셨어요? 네, 정리도 해놨고요. 네. 롯데뿐만 아니라 또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도 나가고 신세계 한번. 있으니까. 네. 야, 네. 복합적인 아, 총 11개 점입니다. 그래서 역할. 네. 8월, 아까 9월하고 10월에 편하신 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나눠서. 오, 10월까지 뭐 백화점 일정으로 꽉 서셨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홀연히 떠납니다. 강의를 다 아, 끝내고. 어디로 네.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네, 아, 저, 오랜만에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그 동부 쪽으로 여행을 가서 잠시 하와이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미국에 오는 아주 희한한 되게 아스트랄한 일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내년에 오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한 한 10월에 나갔나? 달, 제가 또 12월부터는 겨울학기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오래 있진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겨울학기 얘기도 벌써 다 되셨군요. 12월, 1월은 뭐, 꼼짝 없죠. 네. 아, 그러니까 겨울학기도 지금 세팅이 되셨나 봐요. 제 생각에는 거의 뭐, 픽스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잘 돼야지만 또 겨울학기 가는데 당연하다 이제. 이거 잘 역시 됐네.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우리 같은 아이템 너무 어려워. 여행자 주목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디지털 정리 너무 기회에 어려워. 디지털 여행 정리, 그리고 뭐, 구글도 구글 여행 지도, 이렇게, 여행 준비 지도, 이렇게 좀 여행으로 하시면, 네, 네, 좀,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특강 하시면서, 네. 네네. 진짜 재밌네요. 백화점이 그렇게 많이 나가시다니. 네, 아휴. 고민하기 힘드신 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 블로그 계속 하시니까, 이제 네. 우수 블로그시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못 갔다 오는데 갔다 오시잖아요. 아, 네.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 그 불금 시간에 그거 열리는, 시간에. 네, 불금에 열렸던 구글 코리아에서 열렸던 그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포럼에 다녀왔어요. 아, 예. 네, 요번이 두 번째로 하는 행사고요. 네. 사실 처음에도 그갈 기회가 있었는데 6개월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아쉽게 못 가는데 요번에 제가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네. 뭐 하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티스토리는 이제 다음 카카오 쪽이고요. 이제 네.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해서 두 회사가 이제 합동으로 진행을 하되 이제 행사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좀 주관을 하는 걸로. 예, 해가지고 초청은 티스토리 블로거분들 초청을 해서 앞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좀더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는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좀 블로거분들이나 아니면 애드센스 광고로 좀 뭔가 수익화를 창출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용을 다 전달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인복 씨도 지금 뭐 블로그 하고 계시고, 또 네, 성욱 저희는 씨도 블로그하고 또 팟캐스트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애드센스 관련해서. 일단은 근데 그 자리가 티스토리랑 같이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예, 요번에 블로그 중. 네, 블로그 중심으로. 그래서 네네. 이번에 애드센스를 위한 티스토리의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아마 예상으로는 내일 오픈을 할 거라고. 이 네. 방송이 언제 나가죠? 수요일 날 오픈 지난 예정입니다. 아마 이거 방송 나갈 때 이미 오픈돼 있을 때쯤에는 거예요. 네, 오픈이 돼 있겠네요. 예, 그게 뭐냐면 그 기존에는 티스토리의 그 모바일 애드센스 플러그인이 이미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외부로. 웹도 가능하게. 네, 그래서 외부로 애드센스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제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달면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나는지 그런 걸 샘플로 예시나 아니면 그 수익화 창출이 잘된 분들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아, 이게 그 얘기죠. 좀 헷갈릴까봐 얘기 드리면은, 그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 애드센스 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쵸. 들어가서 소스를 바꿔갖고, 그렇습니다. 소스에다가 이제 코드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더 쉽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서 그냥 플러그인 설정을 네.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네.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는 애드센스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든 설치를 할수 있었다면 그죠.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편의도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예 설정해놓은 위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는 걸로. 아, 하나밖에 못하겠네, 그러면. 일단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위치가 아예 지금은 상단에 두개 박아놓은 분도 되게 많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그렇죠. 알았죠. 근데 지금 애드센스나 티스토리가 권장하는 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수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통계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상단 좌측이나 우측에 하나를 하면서 옆에 텍스트가 흐르도록 하는 게 가장 수익이 좋다.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 크면 좋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크다는 게 지금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300에 250보다는 한 네. 단계 더큰 사이즈를 썼을 때 훨씬 더 수익이 아하. 많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좀 지금과는 다른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연구들을 많이 하셨겠는데, 고민이 많이 되셨겠네요. 기존 화면을 뜯어고쳐야 되니. 저는 정말 고민이 그러게요.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상단 그 텍스트를 예. 나름대로 최적화를 시켜놨는데 광고를 하나 그렇죠. 떼어버리게 되면은 예. 네, 다 달라져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죠. 레이아웃이 포맷이 달라져야 되니까. 바뀌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예, 전 그게 다행이네요. 이 기회에 3년 동안 디자인을 못 바꾸고 있었는데, 바꿨군요. 이 기회에 아주 애드센스 플러그인과 함께 아, 이거 예. 앱센스 씹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근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상단에 네. 두개 정도 신고, 중간 정도에 가로로 된걸 신던지, 오른쪽에 가로로, 세로로 긴거 신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덧붙 있어요. 없이 막 붙여놓는 분들도 있고, 그게 네, 다안 되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있군요. 그게 불가능해지는 근데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애드센스의 정책상 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광고가 세 개로 제한이 돼 있는 거는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이드바에 길게 다는 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요. 네. 처음 맨 최초의 웹페이지가 로딩이 됐을 때 상단을 다 가려버리는 텍스트가 다 아하.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건 안 된다는 거 때문에 이 네. 플러그인이 개발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광고를 해가지고 컨텐츠가 밑으로 밀리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좀 권장 크기를 좀 많이 좀 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이게 수익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사이즈의 광고를 쓰게 되면은 전체가 몇 개라고 하더라. 광고 그 크기가 정말 많은데 광고주들은 그 많은 크기를 다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지를.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인기 사이즈만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광고주가 어떤 특정 이미지 사이즈만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블로거들은 수익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매칭도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주로 이제 그런 뭐 애드센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구글보다는 티스토리에서 오신 기획 티스토리를 6년 동안 기획하신 정말 전담 기획자분이 어우, 네. 6년 동안. 제주도에서 당일날 올라오셔서 네, 정말 깨알 같은 그 티스토리랑 애드센스 팁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 내부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티스토리랑 브런치랑 다 같은 팀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렇겠죠. 네. 블로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어제 포럼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티스토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유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거든요. 그 자리가. 네.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절대. 그래서 이걸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담을. 네. 일단은 장담했다. 저희가 장담한 건 아니에요. 일단 안 없어진다라고 예, 그쪽에서 일단 안 얘기를 했다. 없어진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답변 받았어요. 네. 네. 박수를 써 지금. 알겠습니다. 박수까지? 좋네. 예? 박수.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근데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다좀 수익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그 그러면 요즘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그 어뷰징이 되게 심각해요. 네. 그래서 그 어뷰징 블로그를 이렇게 좀 골라내거나 하는데 지금 티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있고 어떤 한 분이 블로그를 14,000개인가 가지고 있다고. 14,000개요? 오, 그건 블로그 만드는 게 일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하루에 몇 개씩 생성을 해도 14,000개를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알바스나? 그게 아마도 뭐 보시네 보. 예, 보시죠, 거의, 예. 진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티스토리랑 애드센스 쪽에서는 좀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좀 그런 게 없어지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분들이 좀 없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였고, 또 앞으로 지금 콘텐츠 생산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모바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네. 네. 근데 아직은 모바일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결론은. 기다려라. 네, 광고주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너무 단가가 아직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클레임이 많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다. 네. 더 모바일 최적화된 그런 광고 환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좀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한계를 딱 지어줬네요, 예. 그렇죠. 걔네들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네. 플랫폼 쪽에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라, 아직은. 네. 그렇죠. 대신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웹 플러그인을 더 개발했던 것 같아요. 모바일이 아직 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 방법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좀 수익 창출이라도 되고, 네. 또 지금 티스토리가 없어진 애 만에 하는 상황에서 좀더 많은 유저들의 콘텐츠 생산을 끌어내려면은 애드센스 수익 같이 그렇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웹 플러그인을 통해서 좀 광고를 쉽게 달수 있게끔 더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제일 큰 소식이군요. 웹 플러그인. 아, 그렇죠. 내일 오픈한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베타로 오픈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오픈하고 공지 뜨면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그러면? 네, 뭐 나머지는 행사가 네 딸랑 뭐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막 맥주 마시는 시간도 있어가지고요. 역시 구글. 아. 아, 네, 되게 멋있었어요. 이태원에서 맥주 공수해 오셔가지고, 야. 그 아무도 신청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우수 블로그 이게, 아, 꼭 우수블로그 타이틀만 초대한 건 아닌데요. 네. 전체 한 500명 이상이 신청하셨대요. 아, 그래요? 아, 신청을 그래서, 받았었나 보네요. 네, 신청을 이제 외부로 받았었는데, 그 참석 신청하신 500명들 중에서 심사를 일일이 다 해서, 네, 딱 100분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 가서 같이 만나고 인사도 좀 하고 하시는 시간이 있었겠네요. 네, 저는 아는 분들 되게 많이 올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리스트를 보고 아시는 분들 좀꽤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많이 안 오셔가지고, 아, 네, 아쉽네. 많이, 네,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좀 아는 평소에 되게 알고 싶었던 분을 블로거분들을 뵈가지고 되게 좀 반가운 자리였기도 했어요. 네. 예. 선물 좋습니까?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선물을 뭐 네, 행사가 아니네. 퀴즈를 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요. 그 핑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핑퐁 있어, 예. 아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성우님 알려주셔가지고. 그 워터베어 소프트에서 개발한 그 핑퐁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퀴즈를 즉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상품이 무슨 구글 목베개. 아. 요즘, 프로코리아가 상품 사정이 좀안 좋대요. 아, 네, 너무하더라고요. 구글 목베개 뭐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짜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구글 목베개. 남는 거 있으면 저거 주세요. 잘 쓸게요. 아, 예, 네, 정말. 태영이 모시고서 지금 매센스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 원래 진짜 어떤 이야기였었는데 그 금요일날 따끈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치스토리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아마도 더 많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리해서 올려주지 않으실까 싶고요. 뭐 내일 정도 지나게 제가요? 되면은 네네 본인 블로그에 올리지 않을까요? 안 하시려나? 이거 너무 IT적인 내용이라. 아 그러시는구나. 또저 말고도 또더 전문가분들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뭐 많을 주문 거예요. 검색해 검색해도 하신 분. 네,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네. 네, 우리 본래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네. 네, 30분 걸렸네요. 네, 저 여행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올해 뭐 여행 네. 많이들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 여행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가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 준비라든지 예약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 네. 사실 오늘 스마트 여행 얘기하려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네. 스마트 여행을 강의를 하는 저도 항상 스마트하게 여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한 분야에서 다들 전문가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 여행 강사라고 하니까 제가 여행을 갈 때는 항상 다 스마트하게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쉽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많으면 갑자기 좀 급할 때 활용을 하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 사실 그 미국에 가게 된 것도, 그 미국의 중부랑 동부만 가는 코스였는데, 마일리지를 통해서 하와이를 좀 되게 저렴하게 갈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혹시 미국 여행 가실 분들이 계실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다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국적기 마일리지는 예. 네, 왜냐면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쌓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용카드로도 쌓을 수가 있고 좀 약간 남발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네. 마일리지에 비해서는. 그런데 사실 요즘에 활용 가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일리지가. 예. 옛날에는 그걸로 뭐 한붓그리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마일리지 그 활용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적게 활용해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찍고 올수 있는 뭐 아시아 찍고 유럽 갔다가 오면은 뭐 마일리지 뭐 4만 5천 점이면은 유럽도 갔다 올수 있는 막 그런 여러 가지 마일리지 신공이 있었는데 아시아나에서 작년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일리지의 가치가 좀 많이 옛날보다는 하락했는데,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살아있는 그런 신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주 도시에서 같은 미주인데 호놀룰루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건 3만 5천 마일리지만 갔다 올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거리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거의 멀죠. 만약에 동부에서 간다고 하면은 9시간 걸리니까 그냥 한국에서 하와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하와이 가려면은 7만 점 필요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거의 절반으로 왕복을 할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저 마일리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지금 당장 마일리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아나 클럽 들어가셔가지고 네, 마일리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3만 5천 점을 이용해서 미국과 하와이를 오가는 코스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 백화점 강의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렇죠. 요거는 좀 고급 강의라서 예, 제 개인 클래스나 이런 데서 가끔 이렇게 좀 스마트 여행 좀 입문 말고 이제 중급자 정도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야, 이거 고급 정보네요. 네, 그렇죠. 아, 비밀 무기네, 이거. 아, 아, 뭐 그렇게 아, 뭐 여행 고수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 사실 비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그러네. 마일리지가 예. 없어, 그 정보. 이게 마일리지가 수가 더 없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 근데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왜? 마일리지를 제가 다 항공을 타서 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저는 어떻게 이제 5, 됐어요? 6년, 예. 5, 6년 전부터 마일리지를 쌓는 신용카드를 연회비를 내고 이제 만들어서. 마일리지를 쌓는 네. 중 아시아나 쪽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있어요? 아시아나도 있고요. 대한항공도 있고요. 선택할 수 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스마트 네. 여행 팁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럼요. 네네. 훌륭한데요? 훌륭해요. 그래서, 뭐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제가 소비를 한 네. 만큼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별로 많이 안 쌓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요거 몇년 지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쵸. 오, 괜찮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쓰는 카드를 좀 소개드리기는 좀 그런 게그 카드가 이제 발급이 중지가 돼서 소개해드릴 수 없겠네요. 예. 네,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에서 신용카드 검색으로 들어가시면요, 그 네. 기능별로 신용카드를 다, 그 필터링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네이버에는 있거든요. 신용카드만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시는 뭐 마일리 적립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그 라운지 이용 카드, 네, 프라이어리티 패스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발급을 해주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으시면은 나중에 그걸로 뭐 하와이나 이렇게 저처럼 가족여행도 가실 수 있고 가까운 데도 가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검색을 막 폭풍으로 해보다 보니까, 네, 바로 하셨군요.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엔포인트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런 신공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쌓여놨던 거를 그렇죠. 변환시키는 거예요. 네. 삼성카드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카드에서 그 알아보면은 이렇게 몇 번을 걸쳐가지고 마일리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 포인트도 이렇게 너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를 좀할 필요 있겠네요. 이 연구하에서 이런 정보를 이제 가득 가지고 계시는 거고, 개인적인 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런 정보가 너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많이 친하죠. 카드 회사들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던 사실 마일리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크로스마일 카드라고 있거든요. 외환 크로스. 네, 외환 크로스마일이랑 뭐 시티 프리미엄 마일 카드가 제일 유명한데 이런 카드들이 지금 뭐 한두 발급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럴 예정이거나 막 그렇거든요. 네, 그게 너무 이제 이런 혜택들을 너무 많이 남용을 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들이 계속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혜택이. 외환 크로스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쓰면은 2만 4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그러네요. 많이 주면은. 근데 그것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그런 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네. 저는 지금 제 카드는 한도가 없어요. 그냥, 예. 카드를 개발하셔 갖고 판매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 그 한, 뭐, 500개 이상의 공항에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라이어리티 패스라는 멤버십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글로벌 멤버십 카드거든요. 근데 그 멤버십 카드를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발급해주는 그런 신용카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발급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게 연회비 멤버십이다 보니까 만약에 네가 1년에 얼마 이상 안 쓰면은 그 카드를 내년에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세요. 근데 예전에 그거를 가입을 했을 때는 그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긴 거죠,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 현대카드 T3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러겠군요. 메인 카드로 쓰지 않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메인이 돼야죠.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이제 여행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들을 다 자기가 주력으로 할지 서브로 할지 다 정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막 엑셀 파일에다가 막 자기가 쓴거다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스마트 하질 못해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나는 여행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인트 모임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주객 전도라는 말씀 딱 맞는 게 약간 소비가 너무 위주가 돼버리고 내가 월 얼마 이상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쓰지 그렇죠. 않아도 될 돈을 또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신용카드사가 참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신용카드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카드에 대한 얘기, 마일리지에 대한 얘기 좀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꿀팁인데요. 하와이를 그렇게 아. 가왜 아까 그렇게 가시나 싶었더니만 네, 아, 근데 마일리지였구나. 이제 하와이를 이제 가는 건 개인적으로 거기서 제가 큰 뭐, 좀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혜택이 쇼핑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항공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항공권이 60만 원대 이상은 없거든요, 이하는. 너무 금액적으로 좀 하와이만 덜렁 갔다 오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예, 뭐 허니문 가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갑자기 우울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기가 좀 애매한 차에 미국에서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루트를 제가 와서 보게 돼서, 예, 개발을 하게 됐죠, 루트를. 예. 네네. 아, 훌륭하십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가시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가면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그 미국 여행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테마를 잡고 또 어떻게 루트를 짜는지에 대한 그 글을 좀 정리해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미에로 들어가면 되죠. 네, 로망 여행 가방. 네.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얘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뭐 있어요? 네, 그, 뭐, 어플리케이션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예. 좋네요. 예. 네, 아, 근데 네, 사실은 네네. 그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성우님 전문가가 계셔서, 네. 잠깐. 그래서 구글 지도는 저희 15일 날 강의에 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성우님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깨알 홍보. 네. 제가 강의 때 꼭 소개를 드리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어떤 거요? 네, 꿀팁이죠? 네. 예. 제가 수강 상담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이 지도 어플리케이션인데 뭐냐면 오프라인 지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 지도는 역시 그래도 와이파이가 온라인이어야 연결이 돼. 네, 돼 있을 때좀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해외여행지에서 이렇게 좀 와이파이가 네트워크요. 끊기거나 예. 하면 네트워크가 없을 때는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본인의 폰에다가 원하는 지도를 미리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티 맵스 투 고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아, 예. 그렇죠. 시티맵스. 네, 정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오프라인 지도는 모르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시티맵스 투고도 또 그리고 유료 버전이 있고 또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그 5개 도시까지는 무료로 받을 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까지는 무료. 네, 그리고 그 이상 받으려면 이제 유료 버전인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번 쓰시기에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무료로 쓰셔도 되고 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티맵스 투고는 정말 그 무료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어찌 자주 네. 나오더라고요. 네. 3개월에 한 번씩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정보를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그 세일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그런 다운받을 수 있는. 네.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폰이랑 아이폰이랑 둘다 있는 거죠? 네. 둘다 있고요. 둘다 네. 거의 뭐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네. 편리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리 다운받은 다음에 그 도시 가기 전에 아, 내가 그렇죠. 여행 가고 싶은 곳에 맵을 다운받아가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티맵스 투고의 좋은 점은 지도가 정말 상세하고 또 도시별로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네. 도시별로 미리 다운을 받아서 내 폰에 있는 GPS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오프라인 지도에 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명한 관광 명소 같은 것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물론 네트워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구글 지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글 지도는 대중교통수단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급한 상황에서 길을 걸어서 찾아가야 된다면 시티맵스 투고가 정말 유용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길치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어플입니다.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거군요. 아, 저도 길치예요. 네. 시티맵스 투고 세일 기간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네요. 네. 그럼 요거는 여행 가서 직접 사용하시는 거고 네, 제가 사용하는 거. 이거 왜또 추천하실 만한 어플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개념에서, 네,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스마트 여행의 좀 트렌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트렌드. 이게 뭐냐면, 라스트 미닛 딜이라는 건데요. 라스트 미닛 딜. 네, 오늘 내일 갈 호텔을 지금 바로 예약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라스트 미닛 땡처리 딜이라는 한마디로? 게, 그렇죠. 땡처리? 그렇죠. 근데 땡처리인데, 호텔 땡처리. 땡처리인 거죠. 아, 호텔 땡처리. 네, 호텔 땡처리인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지금 사업이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받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지금 추세여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명한 어플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 호텔 퀵클리라는 어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호텔 투나잇이라는 서비스예요. 네. 이름도 잘 그런데, 졌네요. 그쵸.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예. 그리고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호텔 나우였나? 뭐 비슷한 또 어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두 어플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호텔 서비스가 이름은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둘다 라스트 미닛 서비스지만, 호텔 퀵클리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시작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호텔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호텔 투나잇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미주 유럽 쪽 여행을 가실 때 쓰시면 좋고요. 가는 지역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써야 되겠네요. 예, 왜냐면은 그 호텔 리스팅이 너무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예약할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호텔 이 회사들의 본부가 이 아시아나 미주에 있다 보니까 호텔 영업을 그 지역 중심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 정말 파격적으로 가격이 싸죠, 이게. 예. 네. 예를 들면 뭐 200불, 300불 하는 호텔들이 갑자기 100불 이하에 나온다던가. 어차피 그래서 땡처리니까. 그렇죠. 어차피 비는 객실을 이제 호텔도 공실을 활용하는 개념이고, 사용자들은 급하게 좋은 호텔을 싸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 굉장히 좀 새로운 스마트 여행 트렌드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왜 얘기를 들었습니까? 레스트 미니티. 네. 네. 성우님도 여기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이두 가지 방법 있는 아니요. 것들? 그렇게 저희는 이제 호텔을 좀 일찍 예약하는 편이에요. 여행 준비를 하면은 한 거의 반년 맞아요.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반년 전이요? 아, 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 네. 1년에 한번 하는데 뭐, 반년 전쯤 준비를 해서 뭐 비행기 편이 다 미리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급하게 호텔을 잡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 이런 앱을 쓰진 않는데, 뭐, 이제 급하게 돌아다닐 일이 생기면 이제 쓰게 되겠죠. 예. 오, 네네네네. 좀 일찍 준비를 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급할 때나 아니면은 요새는 이거를 로컬 사람들이 많이 쓴대요. 갑자기 오히려, 데이트를 해야 될 때라든가. 네, 그래서 좀 호텔 쪽에서는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호텔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냥 싸게 묵으려고 그렇죠. 하는 또 체리피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고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아이고, 뭐, 네. 뭐가 생기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좀 과도기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자리가 잡힐 것도 같아요, 이 서비스도. 네. 뭐, 다영이 이렇게 백화점 강의 다니시다가, 이제 아침 방송 나가시다가, 공부패 들어가시다가, 너희 여행 가이드 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시겠군요. 부끄러울 것 아우, 같은데. 정말. 나중에 뭐 여행사 차리시는 건가요? 사장님 되시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예, 거기도 아, 사장님이죠. 대표님이신데. 힘들어. 여행사는 진짜 못살것 같아요. 여기서 말고 또 재밌는 것도 준비 중이시니까. 네네네네. 저 올해 이제 벌써 8월 달 거의 다 가고, 9월 달부터 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요새 그쵸. 여행 가시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 좋을까요? 딱 떠오르신 데가. 여기 좀 가봐라. 일단 하반기잖아요, 지금. 네. 좀 있으면 이제, 지금은 엄청 덥지만,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고, 점점 선선해지는 계절이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 여행지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는 또 성수기가 따로 있는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11월부터는 이제 호주 쪽이 날씨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호주요. 11월 네. 그래서 11월, 12월부터는 이제 호주가 여름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아니아 지역 쪽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하게 많이들 가시는 이제 아시아 지역도 지금 이제부터는 날씨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뭐 홍콩, 대만 같이 더워서 못 다니는 나라들도 10월 말부터는 날씨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10월 말부터 홍콩이다. 네. 그래서 그때 가시면 정말 지금과는 다른 여행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10월에 네. 홍콩 대만 가기 전에는 이제 책 사서 가야죠. 아, 그렇죠? 네네. 히치하이크 필요할 수 끄고. 있는 거 가는 걸로. 네, 히치하이커 책을 사서 가는 걸로. 아, 저도 홍콩 가고 싶었는데 올해 10월은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아, 10월에 만약에 가실 거라면요. 네. 10월 말에 홍콩에서 세계적인 와인 축제가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 항상 추천을 드리는 축제예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순식간에 대낮에 꽐라가 되실 수 있어요. 아,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와인 축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검색을 네. 하실 때 와인 앤 다인 페스티벌 검색하시면 돼요. 홍콩 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자면, 네. 자유여행이 낫습니까? 아니면 패키지로 그냥 후딱 갔다 오는 게? 홍콩이요? 네네. 홍콩은 패키지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절대. 네, 저네번 절대 가서 네 봅니다. 네번 갔는데, 저 네. 여태까지 네번 가고 마누라 여섯 번 갔는데, 네.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항상 패키지로 갔다 오신 분들은 소감이 네. 똑같아요. 건물만 보다 왔다. 그리고 빌딩만 봤다. 호감도가 되게 낮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패키지 만족도 완전 바닥이에요, 그건 홍콩은.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홍콩은 다른 데는 반응까지도 몰라도 알았는데. 네. 다른 데는 몰라도 홍콩은 좀 발품 파는 게 나아요, 네. 진짜. 정말 도보 여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완전. 정말 손바닥만한 도시예요. 정말. 예. 네. 손바닥 끝 좀, 아니고. 그쵸. 아, 그쵸, 그쵸. 어차피, 입문하고 이렇게, 끝이래요. 예, 아, 지도. 입시는 그래도 써야. 저도 홍콩을 한네번 정도 갔다 왔는데, 너무 갈 때마다 다른 매력이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가까운 데니까 자주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처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시내부터 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두 분한테 가이드를 받아야 했군요. 네, 오늘 확실하게 들은 거는 내가 깜짝 놀랐는데 홍콩은 절대로 패키지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대만도, 네. 대만도, 대만도. 대만도. 네, 대만도. 대만도 자유여행으로 가고 그렇죠. 가기 전에 더 궁금하면 블로그를 먼저 뒤져보고요. 그쵸, 블로그 뒤지고 나서 이해가 안 가면 책을 사보고. 그쵸. 네. 그리고 더 궁금하면은 우선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십시오. 예. 네. 아, 뭐, 강의 그렇게 어디서 해서. 한다고요? 아, 예, 마이크 장소를. 깜짝 놀랐네. 네. 예, 네, 지난주부터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 종각역의 마이크 임팩트 스쿨. 네, 종각역에 있는 이바동 감자탕 건물이 있습니다. 감자탕. 거기에서 1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아, 지금 예. 저희 3명이서 녹음을 하고 있으면은 그 여행 작가님도 한분 오셔서 정말 여행 사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얘기해 주실 거라, 그거는 뭐 저도 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요, 좀더 저도요. 준비를 해보면, 네, 카메라 들고 네. 와서 들어야지. 네. 그래서, 다영이 이번 주에 만나실 분들은요, 토요일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해 드리신 대로 정말 바쁘게 스케줄 있으신 분이신데, 저는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많이 네. 들었죠. 에센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 하와이를 이제 마일리지로 갈수 있다는 네, 네. 미국과 하와이 35,000점이라는 꿀팁도 주셨고요. 아이고. 네,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시티맵투고, 그리고 서비스로는 라스트미닛 딜, 호텔 네네. 땡처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11월 달에 호주, 10월 달에 홍콩 좀 그거밖에 안 남긴 했는데 여행 가기 추천 전에 여행지. 네, 네. 다시 한번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있으시면은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행 다들 너무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행하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네. 진짜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 어디가 좋아요?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대부분은 다, 웬만큼은 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네. 네. 블로그를 정말 오래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네.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티스토리에서 어려우시면요, 티스토리에 접속하신 다음에 그 왼쪽에 보시면 우수 블로그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여행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찾기 쉽게 그 얼굴이 공개돼 있어요. 저희 음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네.